메리 크리스마스. 하얀 겨울 우리 함께했던 지난 눈 내리던 날, 우리 손잡고 거리 걷던 행복했던 날, 너와 함께 다시 할 수 없는 걸, 난 다른 사람 곁에 있다는 걸. 이제 널 지켜줄 수 없는데, 너의 곁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, 왜 날 잊지 못해 날 아프게 해. 지난 겨울날 우리 행복들 추억 속에 기억나. 하얀 눈이 오던 날, 우리 함께 걷던 날, 내가 처음 고백했던 날, 사랑한다고 너만 바라본다고 약속했던 반지도 내 손엔 지금 없으니 미안해. 난 널 잊어가나 봐. 내 맘에 이제 너 아닌 다른 사람 있나 봐. 용서해, 난 나쁜 남자야. 널 이렇게 아프게 하는 난 못난 남자야. 운이 내 맘 아프게 너의 눈물 다신 닦아줄 수 없어. 예전처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어.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, 너와 했던 약속들 지킬 수 없는데, 나 없다고 울지만 날 기다리지만, 넌 이제 날 잊고 다른 사람 만나. 기억나, 하얀 눈이 오던 날, 우리 함께 있던 날, 촛불 켜고 축하하던 날, 사랑한다고 믿어달라고 약속했던 말들도 난 지킬 수 없는 남자야. I'm so sorry, I know I hurt ya. 네가 많이 걱정돼, please don't cry. 너의 곁에 갈 수 없어, baby don't cry. 이젠 함께 할 수 없어, White Christmas.